이곳의 우리들에게는 여름과 겨울, 덥다 춥다의 극지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가을은 제5의 계절, 다만 추위를 예고하는 길바쁜 전령일 뿐 더불어 향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개수씨께서 보낸 정육면체의 작은 소폭구러미는 주사위처럼 궁금했습니다. 양말 세 컬레, 추석이었습니다. 먼저 손에 다 신어보았습니다. 설빔 신발을 신고 연신 골목으로 나가고 싶던 예의 그 역마벽이 짜릿하게 동했습니다. 객지를 사는 사람들이 깊은 하늘에 고향을 떠올리는 시절입니다. 복도에 구부리고 앉아서 편지 쓰는 사람들의 수위에 쌓인 구분 등이 스산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20번의 추석을 창살 속에서 보낸 신영복 씨의 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손에다 양말을 신어보고 있을 모든 분들과 마음이나마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집 참마루에 앉아서 이 곡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을 생각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영화 서편제의 천년악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한 4년 전쯤에 나왔었죠. 신영복 씨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최근에 엽서라는 좀 더 보완된 형식으로 책으로 꾸며져 나왔는데요. 이 책을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만난 뒤에 그 사람과 사물에 대한 그 속 깊은 사랑, 그리고 저자의 그 겸손한 마음자리 때문에 마치 제게는 기독교인의 성경처럼 된 책인데요. 날짜에 맞춰서 그 책 속의 날짜에 맞춰서 제가 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하면서 어쩌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속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추석을 맞아서 어딘가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을 타는 유미 씨, 첫 만남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이텔로 사연 올려주셨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난한 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떤 사치거나 또는 배부른 이의 어떤 낭만이 아니고요. 또 뭐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그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이들은 엄청난 힘을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란 말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빌려 쓰시다가 아이디를 빌려 쓰시는 가난한 영화음악 애청자라고 하신 임종환, 임재환 씨께도 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 상계팔동의 류희상 씨, 친구 민영 씨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박상순 씨는 안수경 누나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저에게 적어주신 그 아름다운 시와 송편을 권하는 그 고운 마음도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 씨는 아이디를 찾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민철호 씨, 그리고 명지여고 2학년의 정진경 씨. 사연 고맙습니다. 특히 정진경 씨는 친구 이현주 양과 다툰 뒤에 아주 상심하고 계시는데요. 이현주 양,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서로 내일 아침에 악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영화가 있죠. 아이다호. 이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마이크가 영화 초반부에 어떤 남자의 집에 팔려가서 바닥을 닦을 때 흘러나오던 곡이죠. 1929년에 녹음된 노래인데요. 루디 발리라고 아주 염세적인 배우로도, 염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로도 활동한 가수죠. Deep Night 들어보시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Unsere beiden Schatten sahen wie ein aus. Dass wir lieb uns hatten, das sah man gleich daraus. Und alle Leute sollen es sehen, wenn wir bei der Laterne stehen, wie einst Lilli Marleen, wie einst Lilli Marleen. Schon rief der Posten, sie blasen Zapfenstreich. Es kann 3 Tage kosten, Kamerad, ich komm ja gleich. Da sagten wir auf Wiedersehen, wie gerne möchte ich mit dir gehen. Mit dir, Lilli, mit dir. Deine Schritte kennt sie, deinen schönen Gang. Alle Abend brennt sie, doch mich vergaß sie lang. Und sollte mir ein Leid geschehen, wer wird bei der Laterne stehen? Mit dir, Lilli, mit dir, Lilli. Aus dem stillen Raume, aus der Erde Grund, heb mich wie im Traume dein Feld. Wenn sich die späten Nebel drehen, werd ich bei der Laterne stehen, wie einst Lilli Marleen. 18살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36살에 죽을 때까지 43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가 이번에 국내에 첫 수입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인데요. 여기서 한나 시글라가 주연을 맡고 있죠. 방금 들으신 곡은 1980년에 만들어진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릴리 마를렌 중에서 한나 시글라의 노래 릴리 마를렌이었습니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 이름이 좀 낯설죠?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 감독은 구소련 출신으로는 이미 안드레이 탈콥스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 감독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흔히 파라자노프의 영화들을 시적인 영화라고 평가하는데요.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그 100 61번째 작품 아슈케립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무대는 중세 터키의 코카서스 지방이고요. 주인공 아슈케립은 시인이자 가객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그의 옆에 애인이 다가오고 자막이 흐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이 자막이 사라지면 두 남녀는 장미꽃 송이를 뜯어서 하늘과 자신들의 얼굴에 뿌립니다. 이 두 연인들 주위에는 빨간 석류가 흩어져 있고 그 사이로 여러 마리의 타조들이 서성댑니다. 영화는 일체의 대사가 없이 나레이션과 자막만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화면은 모두 시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아슈케립. 그는 천일이나 되는 긴 여행길에서 소외받은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수 있는 음악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애인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성인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흰 비둘기들이 날고 있고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영화를 안드레이 탈콥스키에게 바친다. 자,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62번째 작품 역시 한편의 시 같은 영화입니다. 릭 베송 감독의 그라운드 블루 이 영화예요. 그 화면을 가득 채우는 푸른빛과 바다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은 에릭 세라의 음악. 관객들을 그야말로 바다의 세계로 끌어들인 그런 영화였는데요. 한마디로 형식미가 아주 뛰어난 영화죠. 유일한 혈친 아버지를 바다에 빼앗기고 어린 시절을 오직 바다와 함께 보낸 자크는 사랑하는 여인마저도 뒤로 한 채 모든 삶을 더 깊은 바닷속, 더 짙은 그 푸른빛 속에 맡겨버리죠. 그가 선택한 그 푸른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나 절망마저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침묵의 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릭 베송 감독이 어릴 적 고향이었던 바다에 바치는 헌시죠. 그랑블루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그랑블루의 서곡입니다. 그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그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헤어날 수 없는 바다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광주 서구 화정동의 정수환 씨. 영화 그루앙블루의 서곡 들려드렸습니다. 작가 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63번째 작품은 폴란드 태생의 감독이죠.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을 감독한 크주시토프 키에슬롭스키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입니다. 그는 또 얼마 전 제50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세 가지 색 중 파란색 이 영화로 대상을 차지했죠. 폴란드 영화계는 81년 계엄령 이후에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은 그 침체된 조국의 영화계를 다시 살려낸 장본인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각 평론가들로부터 88년 최고의 영화로 손꼽혔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이 영화는 이런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요. 영화는 현대 폴란드 형법의 사형제도에 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야잭은 늘 우울한 얼굴로 뭔가 충동적인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청년이죠. 그는 끈 하나를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탄 뒤에 뒷좌석에서 택시 운전수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지요. 변호를 맡은 표틀은 형벌이 과연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니다.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표틀의 사형 반대로는 법정의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키에슬롭스키의 영화들은 그 다큐멘터리적인 터치가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충격적이죠. 드라마를 배제한 이 영화 역시 결국은 폴란드 내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불러일으킬 만큼 그 반향이 컸었던 작품이고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이 영화는 최근에 출시된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중에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영화의 테마 들어볼까요? 짧은 필름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가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65번째 작품은요. 아, 벌써 세 번째나 이 목록에 올라온 감독의 작품이네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인 것 같은데요. 테오 앙겔로플러스 감독의 안개 속의 풍경.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영화 역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벌꿀 치는 사람처럼 여행을 소재로 한 로드무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블라와 알렉산더 남매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독일에 살고 있고 또 자신들이 찾아와 주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을 거라면서 나름대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남매는 기차역을 찾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차에 오릅니다. 티켓도 없이 모임 승차로 복도 한 구석에 앉아서 여행을 시작하지요. 이 두 남매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등 뒤로 늘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희망으로 이름 모를 역에 내린 블라와 알렉산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도 희망도 아닌 그저 삶의 찌들은 현대의 군상들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공허함, 절망감 이런 것들이 대사나 드라마보다는 상징적인 풍경으로 표현된 영화 바로 이 안개 속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진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영화인데요. 자, 동대문구 제기3동의 김연아 씨가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띄워드립니다.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였습니다.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66번째 작품은 빌 어거스트 감독의 정복자 펠레입니다. 88년도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89년도 아카데미에서는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덴마크 태생의 빌 어거스트 감독은 지금까지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정복자 펠레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9살 난 어린 펠레와 늙은 아버지 라세. 이들은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신천지를 찾아서 덴마크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그저 꿈일 따름이었죠. 파리가 들끓는 외양간 한 구석. 여기서 두 사람의 비참한 농원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펠레는 어른들의 사랑과 증오를 배우고요. 성에 대해서도 눈을 뜹니다. 어거스트 감독으로서는 혼탁한 세상에서도 때묻지 않고 오히려 생생하게 빛나는 자유로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년의 눈을 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펠레의 그 용기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영화죠. 이 소년 펠레의 아버지 라세는 막스 본 시도우가 연기를 했고요. 또 그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내면의 모습까지도 뽑아내는 것 같은 그 영상들, 그 덴마크의 풍경이 아주 우울한 듯 하면서도 뛰어난 아름다움을 안겨준 영화였죠. 촬영은 역시 덴마크 출신인 요르겐 페르소니 맡았었습니다. 자, 정복자 펠레 중에서 펠레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다룬 영화들이 오늘 유난히 많아서 그럴까요? 음악들이 좀 애잔하고 잔잔한 그런 음악이 많았죠. 자, 정복자 펠레 중에서 펠레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영화네요.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67번째 작품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아, 이 영화는 88년에 골든글로브 작품상 부분에서 마지막 황제와 최후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밀려났던 그런 면에서 좀 아픔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 대신에 주연을 맡은 마이클 더글라스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죠. 야망에 찬 풋내기 버드, 찰리 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계의 제왕, 고든 캐고, 마이클 더글라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다름 아닌 고든 캐고의 장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아버지 마틴 쉬네 항공회사였죠. 버드는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캐고의 라이벌 회사 와일드맨경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금융계의 프로페셔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버드를 이용해서 캐고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캐고의 반격으로 버드는 체포됩니다. 주식법 위반이었죠. 그리고 캐고 역시 끌려가고요. 교도소로 가는 아들을 전송하면서 버디의 아버지가 얘기하죠. 앞으로는 땀 흘려 일하면서 살라고요. 물질 만능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영화의 이 주제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월스트리트 중에서 케니지의 곡 들어보죠. Midnight Motion. 세브로의 우산에서 주누비에브의 목소리죠. 다니엘 리까리가 허밍으로 부른 마이 웨이. 경남 의령에서 하늘이 무척 아름다운 오후에 아주 예쁜 엽서를 보내주신 장말순 씨, 그리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기도 의정부 시의 김태경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모든 것이 다 쾌존입니까? 저스단노트 디비네의 테마 비아지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마스타노 뚜띠베네의 테마 비아지오 띄워드렸습니다. 전 추석에 집에 안 있고 여기 있으니까 오늘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화 제목들을 불러드리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2번째 영화 세르게이 파라진오프 감독의 아슈 캐리비였고요. 룩 베손 감독의 그랑부르 163번째 영화였습니다. 크즈슈토프 키에슬롭스키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테오 안겔로플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 빌 어거스트의 정복자 펠레, 올리브 스톤의 월스트리트, 오늘 소개해드린 여섯 편의 영화였어요. 자, 스탠드 뚜띠비엔의 테마처럼 고향에 가는 길, 고향에 계신 분들, 또 아무데도 안 가시고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 모두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